HUBS 시를 잊은 그대에게 이미 입동이 지난 11월 24일입니다. 지난주 시를 잊은 그대에게는 수능을 보는 학생들의 원활한 시험을 위해 잠시 쉬어갔는데요. 한 해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수능일이 지나면 이제 정말 연말이구나 생각이 들곤 합니다. 작년 같았으면 이미 롱패딩을 꺼내 입었을 텐데 올해 11월은 아직 따뜻한데요. 아니 따뜻하다 못해 후끈후끈한 것 같습니다. 빨간 단풍은 지지만 우리의 빨간 악마들은 돌아왔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바로 카타르에서 열린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 때문이죠. 오늘은 드디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이번 월드컵 첫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한국 기준 22시에 우루과이와 겨루게 되는데요. 여러분 힘차게 응원할 준비 되셨나요? 워워 벅찬 마음엔 오늘 밤을 위해 잠시 아껴두고요. 그럼 월드컵 분위기에 딱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시 만나보겠습니다. 시티 드림의 트리거 더 피버 하늘 끝에 난 지구를 닮은 공 하나로 Go 트리거 더 피버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칠카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젤러시 젤러시. Cross the room, cause all I see are girls too good to be true. With paper white teeth and perfect bodies, wish I didn't care. I know their beauty's not my like, but it feels like that weight is on my back, and I can't let it go. Come comparison is killing me slowly. So don't know me. I'm so sick of myself. Rather started following me. Everyone getting all the things I want. I'm happy for them, but then again I'm not. Just cool vintage clothes and vacation photos. I can't stand it. Oh God, I sound crazy. That win is not my loss. I know it's true, but I can't help getting caught up in like a comparison. It's killing me. 방금 읽어드린 시는 기형도 시인의 질투는 나의 힘이었습니다. 기형도 시인은 시는 불안과 비관의 정서를 주로 가지는데요. 이러한 정서는 시인의 삶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픈 아버지, 가난한 가정환경으로 일찍부터 가게를 책임져야 했던 누이 등 어두웠던 그의 어린 시절 기억으로부터 이어진 불안을 시로 표출하게 된 것이죠. 그의 세계에 영향을 준 것은 개인적 경험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때는 대한민국이 혼란과 격변을 겪던 80년대였습니다. 기형도 시인은 흔들리는 사회가 주는 절망감을 시로 승화시켰죠. 제가 기형도 시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세대의 청년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인데요. 그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친구에게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요즘은 온통 불명확한 것 투성이다. 나의 생 혹은 문학, 진로, 학업, 관계, 미래, 시간, 공간. 모두가 알 수 없는 실체들로서 존재하되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 불명확한 것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어떠한 극복들을 내가 마주서야 할 때 나는 비틀거리는 층계 어디쯤에서 불현듯 위기감을 느낀다. 요즘 저와 제 친구들이 터놓는 고민과 다를 바 없어 그의 시가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당대 천년을 대변하던 기형도 시인이 2022년에 계셨다면 어떤 세계를 또 어떤 불안을 시에 담으셨을지 궁금해지네요.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교과서를 펴고 기영도 시인의 질투는 나의 힘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시는 방황과 번민으로 젊은 날을 살아가는 화자 자신의 질투뿐인 삶에 대해 자조 섞인 성찰을 담아낸 작품이다. 이때의 질투란 자기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한 채 욕망으로 번민했다는 뜻이다 라고 해설하는데요. 저는 더 나아가 시의 제목이 왜 질투는 나의 힘일까? 라는 의문이 들어 고민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답을 찾았는데요. 시에서 화자는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라며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타인을 시기 질투하던 삶을 성찰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이 시를 통해 질투가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80점을 맞은 아이가 100점을 맞은 아이를 질투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질투는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질투를 가지더라도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투보다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가진 시의 제목을 질투는 나의 힘으로 설정함으로써 기영도 시인이 전하고자 한 가치의 내용이 완성된 듯합니다. 비오의 자격지심. 내 나이는 20 하고도 플러스 20 주위 친구들은 일찍 만들어 본인의 PPT 말도 안 돼 거짓말 내게 하지 마 티는 안 냈지만 짜증나 사실 난 속 좁아서 답이 말야 그릇이 넓지 못한가 봐 주위 사람의 성공이 배 아파 매밤 열심히 하는 게 아마 뒤떨어질까 봐 일지 몰라 담배 한 대 피우고 한숨을 내뱉어 내가 난데 왜 이래 이러지 않았는데 나 발성부터 글렀다고 너 래퍼라면서 왜 이리 뚝딱거려 넌 그렇다 쳐 지금 얼굴 같고 TV에 나온다니 정말 큰일났어 신인 팀도 투정에 대기실 입이 접대 우린 부럽기만 한데 Block B wasn't there 내 폴더 인사를 생 갖다 선배 격해 오래 못 가서 나랑 같이 벌 I'm still your fan 월등함이면 몰라 열등감은 빠져 뭐야 질투 시선 따위 not my style 난 좋은 일 하는 거니까요 Now you see me 사기캔데 녹취링 못 믿겠음 직접 지켜봐 I say really, really, really, really 진짜네요 사실 잘 될 줄 난 네 자랑은 이제 안 부러워 라고 말하며 그는 또 좀 그서 Really really 이제 내 차례야 라고 말하며 기침 거울을 보면 내게 물어 Really really really really I say really really really really 진짜네요 사실 잘 될 줄 난 몰라 목요일엔 명시가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단순한 질투가 아닌 사랑에서 가지는 질투심은 우리를 아프게 하곤 하죠. 그런 아픈 사랑을 잘 묻어주자는 내용을 가진 곡,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이 이번 명시가요의 주인공입니다. 이 곡이 원래 시였다고? 놀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노랫말 전체가 유근 시인이 지은 시이며 김광석 씨가 이에 멜로디를 입혀 곡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1991년경 유근 시인은 학교 후배에게서 아르바이트 삼아 노랫말을 써보라는 권유를 받았고 복학할 등록금을 벌기 위해 적은 29개의 시 중 하나가 바로 그 노랫말이었다는데요. 몇 년 뒤 김광석으로부터 노랫말로 쓰고 싶다는 제안으로 탄생했다고 합니다. 녹음실에서 처음 자신의 시를 노랫말로 한 노래를 들었을 때 류근은 실망했다는데요. 군복무 시절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연인을 잊지 못해서 쓴 노랫말이었는데 슬픔이 묻어나오지 않고 너무 담담하게 들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류근이 느낀 첫인상처럼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은 특유의 담담한 감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오래된 서적 속에서 텅 빈 희망 속에서 어찌 스스로의 일생을 예언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들은 분주히 몇몇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서로의 기능을 넘겨보며 서표를 꽂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너무 쉽게 살았다고 말한다. 좀 더 두꺼운 추억이 필요하다는 사실. 완전을 위해서라면 두께가 문제겠는가? 나는 여러 번 장소를 옮기며 살았지만 죽음은 생각도 못했다. 나의 경력은 출생뿐이었으므로. 왜냐하면 두려움이 나의 속성이며 미래가 나의 과거이므로. 나는 존재하는 것, 그러므로 용기가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가? 보라. 트레저의 고마워. 당연한 것처럼 내 옆에 있고 내 말에 웃어주는 사람이 있었던 그때가 사랑한다는 당연한 싶어 더 보고 싶어 더 이제 나만 그런가 봐 이제 왔어야 말을 바쳐 소용없겠지만 이 노래를 통해서 전하고 싶어 방금 읽어드린 시는 기영도 시인의 또 다른 시, 오래된 서적이었습니다. 길이가 긴 시라 특히 인상적인 부분만 발췌해서 들려드렸는데요. 저는 용기란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가 라는 구절이 마음에 남아서 나의 삶에 어떤 무모한 용기가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은 질투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독일어에는 남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을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월드컵과 같은 열의가 뜨거운 경기에서 샤덴프로이데의 감정이 극화되면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질투는 이롭지만 남을 지나치게 시샘하다 샤덴프로이데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기로 해요. 오늘은 우리와 같은 청년의 마음을 시로 표현한 시인 기형도를 만나봤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베냐민은 오로지 희망 없는 자들을 위해 우리에게 희망이 주어져 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 불안에 공감하는 기영도의 시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도 여러분을 응원하는 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웃음이 넘치는 목요일 보내세요. 그럼 지금까지 PD 하지민, 기술의 김채연, 저는 오늘의 시 낭송자 서은재였습니다. UBS